세상에 그와도 제비 안 되지. 원앙이 따로 있나? 우리가 원앙이지.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. 좋아, 좋아, 좋아, 당신이 좋아. 그대는 내 운명, 당신도 내 운명.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. 그대는 꽃 중에 꽃, 당신은 골라비.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비지. 아,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좋아, 눈이 와도 좋아, 바람 불어도 좋아, 좋아, 좋아, 당신이